보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뒷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이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이 이렇게 흘러 황혼의 기운을 안녕히 잘 가시게.